소리지 말고 정말로 끝나버린 스토리 난 믿기지가 않아 널 가볍게 대한 건 다 인정해 알까니 지금 내가 갈게 너 아무데도 가지마 내 말이 없어 답이 없어 내 맘은 그게 아니 So even million dollar bills in this class you watch face right so everybody 24/7 May boy tell the girls that they're yappo tight tight mini skirt deep go be some purse to me so move the bam bam bam but all these on all the big old head